안녕하세요. 책순이입니다. 연일 폭염주의보입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더운데 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건강이 염려됩니다. 땀을 흘리는 만큼 물도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앞전에 책순이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방송을 하게 되었는지 계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방송은요, 게스트 한 분을 모시고 그분에게 의미 있는 책 한 권을 소개받으면서 삶의 얘기도 나누는 컨셉이었던 거죠. 장르는 소설이나 동화, 하다못해 웹툰도 가리지 않으니 게스트에 대한 섭외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짐작했어요. 아무리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라도 한두 권이 없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일상이 바쁘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목소리가 남겨진다는 거의 부담감과 막상 멍석을 깔아주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순전히 게스트 섭외의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컨셉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전에 열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출연했던 분이 있어요. 목소리 들으면 아실 거예요. 김정아 씨라고. 오늘부터 그분하고 공동 진행을 합니다. 이제부터 매번 게스트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우리 둘이 애기 보따리를 푸는 거지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지식적으로 가르친다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런 주제도 못 되고요. 단지 책 얘기를 좋아해서 말하다 보면 이 방송을 듣는 분은 뭐 공감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아 이런 책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그런 연장선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우니까 시원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마요. 아직 사랑하기 전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였습니다. 신나네요. 김정아 씨 자리 같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계속 만나게 된 거죠? 아, 네. 센스 있게 좀 커피도, 냉커피도 가져오시고. 네. 오늘 날씨가 덥고 날씨는 좋으나 굉장히 더운 관계로 제가 제 거만 사기 그래서 여기 오면서 많이 헤맸죠? 네, 여기 이게 시장 근처인데 시장이 한 군데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 더운데 조금 살짝 헤맸네요. 제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드렸어요. 아니 근데 동네 예. 구경하는 거 저는 새로운 동네 구경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구경하고 예. 다녔어요. 예. 긍정적인 사고 좋습니다. 우리 그 책을 또 한 권 선정을 했죠. 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네. 바바라 네. 오코너 예. 작가죠. 언니는 어떠셨어요? 이 책 읽으시고? 이게 이렇게 두껍지 않잖아요. 네. 이번에 아주 이거 너무 가벼워가지고 부담도 없고. 예. 이제 뭐 좀 자주 읽는 사람은 이제 책을 많이 읽는 네. 사람이 두 시간 만에 읽었다고도 빨리 읽는 하는, 사람은 예, 예, 저는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지만 짝두리 시간에 가볍게 네네. 읽어도 좋을 책이었어요. 네. 저도 예. 두 시간은 넘었는데 이게 부담감이 200페이지 그래도 267이면 거의 뭐 예. 200 후반 살짝 가니까 그래도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책에 비해서. 예, 이게 소설이라 그냥 후 예, 넘겨지는 책이었어요. 내용도 또 어린이들이 또 나오고 내용도 좀 코믹한 면도 좀 있고 또 네. 무게감이 있는 것도 조금 중심에 있고 그래서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예. 영화 보셨어요? 이게 2013년도에 연말에 나왔었어요. 연도까지 하시네. 아니 잘 안 보는데 그때는 네. 봐서 네. 기억에 좀 남아요. 저도 그때 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좀 오래돼 그래도 몇 년 돼가지고 가물가물했었는데 책으로 네. 다시 읽으니까 또 더 좋더라고요. 이 기억에 잘 안 네. 났어요. 영화 본 지가. 그러니까 배우만 최민수. 네. 네. 그다음에 김혜자. 김혜자 한 번도 웃지 않았다는 씨. 김혜자. 네. 아. 네. 약간 각색돼가지고 다시 보니까 저도 어저께 살짝 다시 봤는데 조금 각색이 돼가지고 조금 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읽었어요. 네네. 저는. 네. 그래서 영화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확실히 스토리는 더 단순해요. 그죠? 네. 정아 씨가 네. 이 줄거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게 뭐 줄거리는 어느 날 아빠가 사라진 그 가정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하고 여자 누나 그리고 남동생이 집세가 없어서 이제 길거리로 쫓겨나면서 차에서 생활하죠. 그렇죠. 네, 네. 그 세 가족이 차에서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여자 주인공 여자 아이가 개를 하나 훔치게 되죠. 예, 예. 예. 이게 어떻게 무겁게 받아들이면 도둑이고 조금 이렇게 동심의 세계로 조금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언니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부도가 나가지고 가출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집에 압력딱지가 붙고 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어둡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그 10살 소녀가 이 가족이 동생하고 소녀하고 네. 엄마가 이제 그 트럭인가요? 네네. 낡은 트럭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 이게 어두운 내용인데 네. 되게 그 내용이 유쾌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게 되게 유쾌하게 흘러가서 이게 자칫 네. 잘못하면 이게 여기 뭐 작가도 뭐 예전에 그 어머니 나온 우리나라 중에서 뭐 똑사세요 뭐 그거 있잖아요. 육남매인가? 장미. 네. 거기서 보면 그 엄마가 막 떡을 팔면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네. 그 한국적인 정서와 뭐 그런 아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가정에 뭐 이렇게 현모양처 뭐랄까 현모양처라기보다도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영화나 이 책을 보면 조금 코믹하면서도 유머도 있고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갈수록 또 뭐 하나 이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그 아저씨가 뭐 명언을 또 하나 남기면서 약간 저는 그 후반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몇 사람 등장인물이 나와요. 네네. 근데 거기에 그 손가락 세 개밖에 없는 또돌이 무키 아저씨가 네, 아저씨. 나오시죠. 네, 네 이게 네. 최민수 씨가 분한 것이잖아요. 영화에서는 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읽으면서 역할이 최민수 씨하고 너무 잘 맞는다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요. 그러니까 네.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봐야 돼요. 아. 근데 영화를 보고 아. 책을 보니까 아, 저도 그 전에 이제 영화를 예. 몇 년 전에 봤잖아요. 예. 가물가물해지긴 했는데 그 최민수 캐릭터는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최민수 씨도 그 전에 무슨 사건 사고 때문에 그 약간 그런 1년 정도 예, 산속 생활을 했잖아요. 그거랑 예. 이렇게 딱 접목이 되면서 어딘지 조금 분위기가 캐릭터가 좀 비슷하고 그 말도 좀 범상치 않은 말을 많이 던지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서도 무키 아저씨가 그 마지막에 그 한마디 딱 던진 게 제가 한번 예, 읽어볼까요? 예. 때론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들의 발자취가 더 중요한 법이야. 이거를 그 주인공 이 책의 명언이죠. 네, 네. 조진아에게 던지잖아요. 조진아가 네. 그때 막 그 강아지로 훔치고 좀 죄책감이 자꾸 들면서 계속 조금 마음이 조금 무겁고 괴로울 때 아저씨가 그리고 이 아저씨가 조금 고수라는 느낌이 든 게 이렇게 한 뭐 중수나 하수 정도면 이 애를 닥달할 거예요. 너 왜 개를 훔쳤냐? 다시 돌려줘라.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직선적으로 얘기했을 텐데 이분이 되게 고수라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색을 안 하고 뭔지 이렇게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조금 던져주면서 그러니까 조진아가 개를 훔친 걸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모른 척 지켜봐 주었죠. 그러면서 그 행동과 말로써 좀 이렇게 뭐랄까 일깨워 준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한마디 던진 게 저한테도 조금 울림이 있더라고요. 네. 살아갈 날보다 그 우리는 보통 앞으로 살아갈 길들을 미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중점을 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약간 도덕적인 그런 면도 좀 넌지시 이렇게 아이에게 주면서 너의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그동안 지나왔던 그 발자취가 더 중요하니까 너 인생의 지금 이 시점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쿡쿡 찔러주는 그런 느낌? 네. 저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굉장히 캐릭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살 소녀가 그 막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한마디씩 하면 무키 아저씨가 한마디씩 하면은 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독자들이 그 같이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화 먼저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영화를 보고 오래전에 봤지만 보고 책을 보니까 너무 캐릭터가 이렇게 네. 최민수가 특히나 네. 김혜자 최민수가 독특하잖아요.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잡혀있는 거 이렇게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많이 네. 이렇게 나와야 근데 하는데 근데 저는 최민수는 조금 그 캐릭터하고 좀 연관이 돼서 조금 그러니까 예. 저는 김혜자 씨가 이제 다시 볼 때 예. 이 할머니 그 나이 드신 그 어르신의 이미지하고 김혜자 씨하고 조금 각색이 안만, 예, 각색이 많이 돼 있어요. 조금 틀려서 그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뭐보다 책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거. 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80%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에 보면 네. 그 어린 소녀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 소녀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개를 완벽하게 훔치는 방법의 OST죠. 네. 집이 좋아. 네. 집이 많이 필요했잖아요. 집에 대해서 예. 아주 강하게 여기 어필했죠. 여기 보면서. 그 노래를 한번 듣고 네. 계속하기로 해요. 네. 잘하는 사람 보면 타고난 걸까요? 좀 타고나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뭐 춤은 살짝 되는데 노래는 보통 이상 가긴 힘들더라고요. 뭐 사람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노래하는지 안 하는지 딱 알 수 있다면서요. 아, 네. 그거 이제 각자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죠? 네. 근데 이 이레이의 목소리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또 청하게 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여자 아이가 직접 부르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오, 노래도 잘하네요. 얼굴도 막 너무 해맑고 눈도 막 동그래가지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남동생도 너무 귀여웠어요. 중간중간 예. 이렇게 예. 튀어나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예. 귀엽고 또 뭔지 이렇게 의미 있는 잊어버린, 말을 잊어버린 툭툭 던지잖아요. 예. 나름 어리지만 그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이 책 속에는 좀 애가 있더라고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언니, 그러니까 누나가 잘못하는 거를 중간중간 콕콕 좀 찝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더라고요. 쟤는 뭐 그냥 따라다닌다고만 생각했는데 네. 한마디씩 듣고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영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영화에서는 엄마가 강혜정으로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원래는 우리나라 어머니상이 예전에는 뭐 희생과 그리고 이제 말할 때도 좀 이런 상황이면 이제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하여튼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이미지로 갔는데 저는 좋았던 게 그 강혜정 캐릭터와 이 엄마 캐릭터가 네. 이런 상황에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래도 헤쳐나가려고 뭐 식당에서도 일하고 네. 꿋꿋이 이렇게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가끔가다 자기가 불만이 있을 때 툭툭 내뱉잖아요. 네. 뭐 욕 비슷하게 이렇게 막 자기 성질을 좀 부리고 그런 게 네. 그러니까 그 현대적인 우리 젊은 신세대 엄마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심파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네. 거잖아요. 네. 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막 음악 뭐 이렇게 막 슬픈 네. 거 틀고 뭐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뭐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코믹하고 유머스럽게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리고 여기에 책에 보면 네. 그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아이가 네 기록해요. 네 기록하잖아요. 이것도 네. 되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 책을 누가 보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이에 적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최근에 정아 씨 그거를 생각을 했구나. 네, 저도 그래서 연초에 몇 년 전까지 연초에 목표를 한 5개 적어요. 그리고 연말에 이게 과로하고 그 목표 달성한 건 동그라미 치고 아닌 건 세모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어떤 게 재밌냐면 네. 그 조진아가 개를 훔치기 위해서 그 노트에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하나 8가지 네. 방법을.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노트를 봐버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감당을 하지? 남들이 거기까지 내 비밀을 언니 감정이입을 아주 쑥 들어가셨네요. 나는 그게 초점이 맞춰졌는데 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계획이 되게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도 이 계획이 정말 이렇게 되게 주도 면밀하잖아. 아이의 그런 생각 으로는 그 마지막까지 되게 이렇게 계획성 있게 주도 면밀하게 짰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죄책감도 자꾸 들었지만 결국은 아저씨로 인해서 뭐 원래로 돌아왔잖아요. 되게 교훈적인 내용이잖아요.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혹시 이 책을 이 방송을 들어가지고 읽는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을 위해서 네.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않기로 해요. 스포. 그렇죠. 대충은 아시겠지만 해피 엔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맞아요, 구체적인 맞아요. 얘기를 네, 우리 좀 아껴 두도록 해요. 마지막에 그런 메시지가 있었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되게. 네. 나는 이거를 누가 보면 그 차 밑에 넣어놨는데 네.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봐가지고 뒤지게 맞는 거 아니야? 뒤지게.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뭐 밝혀지고 이런 거 생각 언니는 진짜 이입을 많이 하셨네. 저는 이게 노트가 보라색 노트였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저는 이제 어떤 분이 빌려줬는데 저는 이거 양장본 보라색 양장본에 돼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읽으면서 왜 보라색으로 했지? 했더니 이제 그 노트가 보라색 표지더라고요. 아니 지금 저도 책을 가지고 있지만 틀려요. 네, 저는 2014년? 이게 그 전에 2차 개정판... 2008년도에 나온 거네요, 저는. 근데 금액은 지금 책값은 똑같은데 예, 조금 지금 현재가 조금 고급스러워요. 표지가 제 거는 좀 사파가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도 강아지가 그려져 있어서 귀엽네요. 네, 윌리가 그려져 있죠. 제 책에는 그렇죠. 윌리가 또 우리 얘기를 안 했네요. 이렇게 개주인공 윌리. 삼복이 네. 지금 말복이 가까워지는데 말복. 왠지 걔가 미안한 느낌이. 제 주위에는 네. 뭐 걔를 네. 희생하는 사람은 없고요. 근데 네. 이제 워낙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 예, 예.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큰일 나. 네. 주인공이 지은이가 바바라 오코너라고 네. 그 미국 여류 소설가예요. 네, 뭐 아동 문학 쪽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저도 되게 네. 처음 접한 분인데, 예. 그 성장 소설 이쪽으로 되게 청소년 작가 그리고 예. 성장 소설 몇 권 더 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미국 전미 학부모 선정 페어런츠 초이스 골드 어워드 여기 수상도 하시고 예. 그쪽 아동문학계에서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저도 이 책 읽고 알게 됐어요. 현재 남편과 아들 그리고 애완견들을 좋아하나 봐요. 네. 강아지 두 마리 하고 예. 고양이 한 마리 하고 그런 메사추세츠에서 살고 그런 정서가 소설 속에 녹아있고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운 분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동 문학인데 저 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주부분들은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아이들에게 추천해도 좋을 책인 것 같아요. 추천하면 읽나요? 잘 안 읽죠. 지금 문제가 잘 안 읽는 건데 게임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우리 애는 99% 안 읽는 애라. 아 근데 저는 그래도 공교롭게 예. 학교에서 며칠 전에 이거 영화를 네.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 엄마도 이거 읽는데? 그러니까 어 이거 한번 읽어볼래? 그래서 저 이거 반납하고 다시 그 도서관에 아니 그 이제 빌려주신 분한테 반납하고 너도 한번 빌려봐라 이렇게 하려고. 네. 아니 우리 애는 오히려 청개구리로 나가기 때문에 아 읽어라 네. 그러면 예 네, 이런 그러기 때문에 진짜 무관심하게 대해야 돼. 아 그럼 일단 영화를 보라 그러고. 영화도 안 본다니까. 아 왜요? 영화는 사춘기 아. 그거를. 그 톡톡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우리 처음으로 공동 진행해서 얘기 네. 많이 했고요. 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하게 돼서 예.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도 감사하고요. 네. 노래 한 곡 가져오셨죠? 아. 성시경 씨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성시경 씨를 예. 많이 좋아한다기보다도 노래가 감미롭잖아요. 우리 감미로운 노래 네. 한 곡 듣겠습니다. 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날아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해 목소리에 오늘은 컨셉을 좀 바꾸어서 공동 진행자 김정아 씨라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개를 제대로 안 드린 것 같아요.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예. 네,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아, 저는 김정아이고요. 지금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전업주부인데요. 제가 예전에는 유치원에서도 한 2년 미술 좀 가르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책 읽는 거를 좋아해서 네. 이렇게 책순이 언니에게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제가 닉네임이 책순이잖아요. 네. 네. 김정아 씨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바로 생각은 번뜩 나지는 않는데.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까지 예, 예 다음에 과제로 할까요? 예. 네. 깜찍한 걸로 하나 준비할게요. 기대해야 되는데요. 네. 네. 지금까지 같이 해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멘트 할게요. 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휴가를 즐기시지 못한다면 잠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웃음이 잠시 쉬어가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로 FM의 책순이의 책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